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나종합뉴스 박명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광복절 사면 대상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에 대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 공천과 수평적 당청 관계 등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안 통과를 놓고 지도부 내 이견이 다시 부출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결근 투쟁에 들어가는 등 특별조사위원회가 또다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법적 공방을 끝내고 외환하나은행 합병에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태풍 찬홈은 오늘 새벽에 북한 옹진반도 해안에 상륙한 뒤에 소멸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리는 비는 오늘 밤부터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국민 대통합을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대상자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음 달 광복절을 계기로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에 대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사면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지금 국민들 삶의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제도와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사면 검토 지시에 따라 8.15 광복절을 계기로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계 30대 그룹 사장단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 불황 극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며 사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SK그룹 최태훈 회장이 2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도 집행유예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을 일축하며 추경안이 민간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낼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당청 관계나 대국회 관계의 기본은 오직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개인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떠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김학일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상향식 공천과 수평적 당청 관계 등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취임 1주년 구호는 쓰리고였습니다. 정치 바꾸고, 경제 살리고, 선거 이기고입니다. 그중 제일 먼저 꼽은 것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상향식 공천 이행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반드시 성사시켜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보수혁신, 국회 선진화법 개정과 함께 당정청 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약속했습니다. 최근 유승민 사태로 표출된 당청 문제에 대해선 긍정적인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의 소통은 과거에는 좀 잘 안 됐는데 요새는 아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할 말을 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의 남왕이라는 칭송과 함께 대통령 눈치보기라는 한계도 드러낸 김무성 대표. 김 대표가 내건 쓰리고가 성공적으로 달성될지 그 행보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이 오늘 첫 관문인 당무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지도부 간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혁신안을 놓고 계파 간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4.19 재보선 패배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안을 놓고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혁신위가 세 차례에 걸쳐 혁신안을 내놓고 오늘 당무위에서 의결을 거칠 예정인데 최고위 회의에서부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현행 최고위를 폐지하고 지역, 세대, 계층을 대표하는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혁신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최고위원회의 문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잘 판단했지만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혁신안이 계파 갈등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표는 모두가 만족하는 혁신안은 없다며 당무위에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혁신위에 정권을 주고 혁신위가 마련하는 혁신안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표를 비판한 유승희 최고위원에 대해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고위에서 논란이 일자 오늘 당무위에는 최고위를 제외한 사무총장직을 폐지하는 혁신안만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무기한 결근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주장인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또다시 파행위기에 놓였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며 결근투쟁에 나섰습니다. 조대환 부위원장은 오늘 새벽 특조위 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석태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며 특조위는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조위 관계자입니다. 위원장 사퇴할 때까지 자기는 결근투쟁하겠다. 자기는 사퇴한다는 얘기가 없는 거죠. 지난달 26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는 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결근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위원도 사회단체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특조위 독립성이 훼손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새누리당 추천위원인 조 부위원장은 그동안 야당 측 추천위원들과 의견 대립을 보여왔습니다. 특조위 내부가 내홍을 거듭하면서 민간 채용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정식 출범식을 열려던 특조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이석태 위원장은 오늘 낮 부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반박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CBS 뉴스 조혜령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 메르스 신규 환자와 사망자가 모두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환자 수는 186명, 사망자 수는 36명, 완치자도 추가되지 않아서 130명으로 어제와 같았습니다. 현재 환자 186명 중 완치자와 사망자를 제외한 20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노조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합병에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양은행 통합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월 1일까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법인 출범을 완료한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그리고 외환은행 노조가 오늘 양은행 통합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통합 논의 진척에 열쇠를 쥐고 있던 외환은행 노조가 드디어 통합에 동의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오늘 금융위원회에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외환은행 노조는 오늘 서명한 합의서에서 통합은행 상호는 외환 또는 외환은행 영문 표시인 KEB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3자는 또 고용을 보장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며 통합 후에도 임금과 복지 후생이 현재 수준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통합 후 2년간은 인사체계를 출신은행별로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이 기간 직원을 교차 발령하려면 당사자 합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3자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벌어진 고소와 고발 진정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하하고 앞으로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바람직하다며 접수된 합병 예비인가 신청 처리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희진입니다. 그리스와 유로존 채권단 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정상들이 그리스를 향해 압박해온 유로존 탈퇴 요구는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로존 정상들은 잠시 후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독일과 프랑스, 그리스 등 유로존 19개 나라 정상들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부터 회의를 시작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로존 정상회의는 잠시 뒤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의 강력한 요청으로 유로존 정상회의 합의안에서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항목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들은 앞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마련한 합의문을 놓고 끝장 토론을 예고하며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두고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프랑스와 탈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독일 등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습니다. 한편 앞서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에서 마련한 합의문에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조건으로 그리스가 제출한 개혁안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로그룹은 그리스가 연금과 세제개혁,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담은 개혁입법 등 6가지 긴축안을 오는 15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리스가 개혁법안을 15일까지 입법화하면 유로그룹이 주말쯤 다시 만나 협상을 정식으로 재개하게 됩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비록 정상회담을 갖더라도 실질적인 관계 진전을 이루어낼지는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미국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최신의 한미관계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모두 서로 타협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전망하고 앞으로 몇 달간 한일관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3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를 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232만 6천 명으로 전체 12.4%에 달합니다.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 가운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1.7%에 불과한 반면 비정규직은 무려 25.7%에 달했고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달부터 월소득 408만 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1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올라서 이번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날씨를 김수진 기상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제9호 태풍 차놈은 오늘 새벽 북한 평양 부근에서 소멸했습니다만 이 태풍이 남기고 간 비구름들 영향으로 현재에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오후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강원 영서 남부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중서부 지역에 5에서 10mm, 남부지역으로는 5mm가 안 되는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오늘까지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밖의 해안 지역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흐리고 일부 비가 내리면서 오늘까지는 더위가 그다지 심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광주, 부산이 26도까지 오르겠고 청주, 춘천 27도, 대구 28도의 분포로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내일은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CBS 노컷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아이패드 등 모든 스마트기기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최고 스타로 자리매김한 전인지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메이저 대회인 US 여자 오픈 우승마저 거머쥐었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두 양희영의 4타 차로 뒤진 채 시작한 4라운드. 하지만 전인지의 뒷심은 무서웠습니다. 차근차근 양희영을 쫓아가 15번 홀 버디로 단독 선두로 올라서더니 16번 홀과 17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으면서 양희영을 따돌렸습니다. 마지막 18번 홀에서 보기를 범했지만 앞선 연속 버디로 우승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인지는 오늘 끝난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US 여자 오픈에서 최종 합계 8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KLPGA 투어에서 활약하며 올해에만 3승을 거둔 전인지의 LPGA 투어 첫 우승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코스였지만 즐기려는 자세가 우승까지 이어졌습니다. 전인지 선수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이곳에 와서 플레이했기 때문에 즐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저한테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USGA도 너무 감사드리고. 전인지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향후 LPGA 투어 출전권도 획득했습니다. 올해에만 이미 한국 메이저 대회, 일본 메이저 대회를 석권한 전인지는 2008년 신지혜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하는 진기록도 작성했습니다. CBS 뉴스 김동욱입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우리 해경이 울릉도 근해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인계 절차에 조속히 응할 것을 북측에 요구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에 우리 측은 지난 7월 4일 울릉도 근해에서 구조된 인원들과 관련해서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북측에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북측이 귀순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3명의 인적사항과 가족 면회를 지난 10일에 요구한 데 대해서 우리 측은 본인들의 희망과 자유의사 그리고 인도적 사안에 대한 국제적 관례를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 판매되는 인기 햄버거 세트 메뉴 대부분이 과도한 열량을 함유하다 보니 세트 하나의 칼로리가 두 끼 식사에 맞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인 컨슈머 리서치는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등 인기 햄버거 세트 메뉴 30개 열량이 최소 763kcal에서 최고 1515kcal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미래기술 육성 사업의 지정 테마로 스마트 센서 소재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 10개 과제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삼성 미래기술 육성 사업은 2013년부터 10년 동안 1조 5천억 원을 출연해서 기초과학과 소재기술, ICT 분야의 국가 미래기술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 지구대에서 10여 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30시간 이상 구금하는 행위는 공권력 과잉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도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3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에 풀어주었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한 혐의로 4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의 통장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통장에 피해 금액이 입금되자 6,800만 원을 인출해서 또 다른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6명의 사망자를 낸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한화케미칼과 현대환경산업 관계자 9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폐수 저장조 내에 가연성 가스가 가득 차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호법분기점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정차해 있던 1톤 화물차를 SM5 승용차가 들이받아서 화물차 운전자인 장 씨가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성기명, 임승선, 기술 이승호, 아나운서 박명규였습니다. CBS 나종합뉴스, 명인제약 이가탄, 뉴트리라이트, 한국인삼공사, 쉐보레, 해태강원 평창수, 직방 제공이었습니다.